어찌든 말할까 가슴으로 울어봐도 내 말은 담배 연기만 쓸쓸한 밤을 맴돌고 있어 이 잔인한 세상아 이제 나를 놓아줘 그 끝이 없는 어둠에서 나를 일으켜줘 미련한 사랑은 가슴에 상처가 되어 하루도 내 삶을 허락하지 않으리 바람에 나부끼는 건 눈물이여 사랑해도 이제 다시 마주할 수 없는 사람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행복하기만은 그리워서 서러워도 가슴만 내려앉아도 고요한 밤을 살아갈 테니 이 잔인한 세상아 이제 나를 놓아줘 그 끝이 없는 어둠에서 나를 일으켜줘 미련한 사랑은 가슴에 상처가 되어 하루도 내 삶을 허락하지 않으리 바람에 나도 내가 걷는 그 길에 이름도 모를 꽃들이 한아름 피어 있다면 내 가슴에 심어 놓았던 눈물이 바람에 날려 꽃으로 변한 거야 이 잔인한 이제 나를 놓아줘 이 잔인한 세상아 이제 나를 놓아줘 그 끝이 없는 어둠에서 나를 일으켜줘 미련한 사랑은 가슴에 상처가 들려 Yeah.